혼자 헤맨 건 다 옛날 얘긴가. 내 생에 남은 날들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. 마치 꿈만 같은 걸 이제 나 혼자가 아닌 너와 함께 하는 거야. Do it.